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전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복음 필요하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이런 찬양했잖아요. I need more. 하나님, 우리 내 삶 안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숨쉬는 그 호흡보다도 주님이 없으면 내가 숨쉬는 이 공기가 나에게 하나님 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세요? 예, 정말이십니까? 예, 이 찬양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감동이 여러분 안에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로마서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가 왜 편지를 쓰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로 했죠? 예,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럼 복음하면 딱 머릿속으로 한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 떠오르게 됩니까? 예수님. 복음하면 뭐예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의 발자취들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역사들, 일들, 예수님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가르침의 그 모든 이야기들,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표현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도 이런 질문 했었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왜 필요하죠?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이 왜 필요하신 걸까요? 로마서 1장 지나고 나서 바로 3장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1장 하반절, 그러니까 16절, 17절 말씀 이후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3장까지. 그리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전부다. 예. 답을 너무 빨리 이야기해서. 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전부. 그런데 그러면 전부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질문할 겁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네. 왜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내용이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게 진짜인지 혹시 메타인지 때문에 속아가지고 아 나 예수님 필요해, 예수님 있어야 돼,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으면 안 돼, 주님 없이 살 수 없대. 그 주님이 있어야 돼. 어제 그 저녁에 교사 선생님들하고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을 갖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회에 한 세 청년이 찾아왔대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집에 가족을 내려주고 교회 왔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두 명의 친구가 한 명의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두 명의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한 명의 친구가 좀 이상하대.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되고 자꾸 이상한 공부를 배우러 다니니 연락이 잘 안 된대. 혹시나 해서 그리고 주위에서 뭐 TV에서나 매스컴이나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서 혹시나 해서 큰 교회를 가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게 신천지였다는 것 다 밝혀주고 자기가 이제 자기 어떻게 공부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구원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거의 한 2시간가리 이야기를 했어요. 10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고맙다라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신기하게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는 처음에는 엄청 쫄아가지고 얼굴이 검게 와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남자인데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런 데 와서 잘못 배우면 거짓 역에 묶인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왔어요. 끝날 때는 굉장히 평안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돌아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굳이 예수님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문제는 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들 가운데 그 나의 기대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고, 그렇죠? 다시 말할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된다라고 했던 약속이 있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약속이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렇죠? 약속을 주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와 내가 필요한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 시대에서 각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달라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달라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필요한 이유가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뭐가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매치가 돼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와 내가 예수님을 필요한 이유가 뭐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 맞아 그래요. 분명하게 이게 고백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쓰고 있던,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안에도 이 고백, 이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들 안에 기대가 서로 달랐던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던지냐면, 어떤 주제를 던지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1장 18절 이후부터 무슨 이야기 나와요? 무슨 이야기 나온다 했지? 1장 18절부터 3장까지 무슨 이야기 나온다 했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 던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복음 설명하죠.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그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부름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런 복음을 부름받았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희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막 그런 기대되는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각자가 기대하는 기대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대와 자기가 말하는 기대가 서로 맞지 않았던 거죠. 죄를 던져줌을 통해서, 죄에 대한 주제를 던져줌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있는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게 뭐예요? 점검이 되는 거죠. 죄에 대한 문제를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복음에 대한 이유를 쓰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집에 가서 꼭 보셔요. 1장 18절 이후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죄가 이야기되고 있는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당시에도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죄악들이 너무나 만연했어요. 또한 그것을 죄라고,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한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남을 판단하면서 정작 그 판단으로 너희가 똑같은 범죄, 그 죄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까지 다 도려내시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본인이 죄인임을 지각하지 못하거나 죄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자, 두 가지 일하겠어요. 내가 누구다? 죄인이다. 또한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과 나의 기대와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즉 죄의 인식 앞에, 그리고 내가 그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뭐요? 진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내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누구의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며 정죄하죠. 동생애하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이 문제를 이제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남을 판단하는, 너희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도 뭐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결국 죄악의 문제 안에서 너희가 자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냐. 자,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선언해 버리세요.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를 통해서 율법을 주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너희가 그걸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죠? 내가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첫 번째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를 찾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리고 베드로를 가르쳐 주셨을 때,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서 첫 번째 입술에 고백되었던 게 뭔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요? 그날 베드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를 띄워보자라고 할 때 그 배를 띄우고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터달거나 아무 말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저 사람 뭐야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순종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내가 죄의 문제 가운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뭐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 즉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없다면 내가 죄의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죠. 자, 유대인들에게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 이방인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늘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 유대인의 그 법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들 같은 존재들. 유대인의 그 법안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개 같은 존재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본인들은 이방인들은 그것이 자기 삶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정작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심판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평화의 개념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왕으로 온지 아느냐? 아니야, 나는 오히려 너희를 섬겨주려고 왔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메시아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십자가로 지고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 진짜 복음이 뭐야 되는지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이니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믿음 생활 했다고 해서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가 자유해집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말씀이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이지만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무엇이 의인지 바른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주된 기능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죄인이라는 선언하는 것의 주된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율법의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약속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 뭐 하겠다라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수님을 보내겠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실 거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는데 이것이 율법의 하나님의 진짜 참우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 안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율법 필요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한 의, 그것을 뭐해? 붙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찬양 예배라 설교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대요. 자,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설명하고 있어요. 곧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셨어요. 그게 의가 뭐라고요?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준 의였어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그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복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첫 번째요, 나에게 필요해요. 첫 주에도 설교했죠. 복음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나에게요. 근데요, 복음의 능력이요 내 안에 있으면요 결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큰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난 자유해졌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나를 의롭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뒤에 설명이 돼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중요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뭐예요? 차별이 없대요. 도대체 왜 이걸 이야기했을까요? 중요해요,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까지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자,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 안에요. 그 복음의 의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적어도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제사 음식은 먹지 않아야지. 너희가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들에서는 조금 더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다른 의들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작 자기들이 그로 인해서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그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지는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는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서론에서 선언했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도 그 부르심, 복음 때문에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의가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한 의로 인해서 그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만 필요하다라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이 열방 가운데, 내 삶의 주위에 있는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 왜 필요하죠?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삶 주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23절 보실래요? 24절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완벽하게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해지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이 가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럼 우리가 돈 필요하죠? 안 필요하나요? 8살 난 저희 아들도 심지어 돈이 필요해요. 이제는 4살 된 저희 딸도 돈을 주니까 안 주더라고요. 돈이 필요해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오빠가 그걸 소중하게 여기니까 자기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해요. 심지어 2살 된 하민이도 그것을 지고 다니더라고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거 보면 그것을 보고 따라가요.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됩니까? 내 삶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것에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거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가치로 그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가르치시죠. 가라.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사실 겁내요. 그러나요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고백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든 부인하든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서 부끄럽게 고백하신가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부끄럽죠? 왜 그게 잘 안 되죠? 그들이 어떻게 들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가치를 보세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복음은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모두입니다. 너무 빨리 답을 말해가지고. 옆 사람 보면 선포합시다. 당신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당신을 복음의 전하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엇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었어요. 다시 한번 더 어느 청년의 세대가 이 한국교회가 그 복음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청년부대로 돌아가기를 선포하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의 핵심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 문제가 내 안에 자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므로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를 의롭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복음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